정의하는 진정운동지께서 생산통상화의 도움이 세차게 울리고 있는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생산정상화의 도움이 세차게 울리고 있는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영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박종남 동지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원산구두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 11월 공장을 세 번째로 현지 지도하시면서 자주 찾아와 신발 생산 정령을 알아보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손꼽아 기다리며 인민들에게 안겨줄 질 좋은 구두 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난리군 공장 일꾼들의 손을 다성히 잡아주시며 공장의 노동계급이 중종의 70일 전투기간에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다음 제7차 대회를 맞이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200일 전투 목표를 지난 8월 말까지 빛나게 완수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공장을 우리나라 신발 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꾸려준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역소개시를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멋쟁이 구두를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시며 원산구두 공장을 타주시었던 위대한 창군님의 불멸의 영도자옥이 새겨진 때로부터 자그마했던 이 공장이 세상에 내놓고 사랑할 만한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공장, 온 나라에 소문난 신발 생산기지로 장성강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 사랑을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도록 연역 소개시를 잘 꾸리고 정업원들 속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벌리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해 하시면서 그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을 세계적 수준에 끌어올림으로써 공장에 주신 우리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출작업반, 재화직장, 가피직장, 도안실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령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집단적 혁신의 불길 속에 신발장 생산을 다그치고 있는 사출작업반의 기대공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대들이 만가동할 수 있게 설비관리를 싸고들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 200일 전투 과제를 공장적으로 제일 먼저 끝낸 데 대하여 지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재화직장에 들리시어 뒤축 형잡이, 앞골기, 뒷골기, 진공가류기, 장갑찾기 등으로 이루어진 재화 흐름선을 타고 구두가 생산되는 과정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지난해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가르쳐주신 대로 재화 흐름선에 적외선 등을 설치한 결과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접착 세기를 2.5배로 높일 수 있게 됐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록 단순한 것이지만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기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피 직장을 돌아보시면서 구두 생산에서 선행공정을 맡은 책임감을 안고 일선을 다그치는 재단작업반원들과 능란한 솜씨로 가피들을 연성도벼 나아가는 재봉공들의 일솜씨가 여간이 아니라고 기술기능 수준들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도안실에 들리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기술자들과 3대 영령 소조원들이 고시몰인 탐구와 피타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신발 설계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신발 주문봉사 체계를 위한 현대적인 발 측정 장치를 연구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수백여 종의 신발 형태 도안을 창작하여 생산에 받아들인 데 대해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형태의 남자 구두, 여자 구두, 어린이 구두를 환한 미소 속에 보시면서 신발 종수가 늘어나고 신발 모양이 더욱 세련된 것이 알린다고 정말 보기 좋고 흐뭇하다고 신발 풍년이 들었다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농지께서는 원산 구두 공장에서 신발 생산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고 견고성을 보장할 때 대한 당위 방침을 높이 받들고 투쟁한 결과 구두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맵시 있을 뿐만 아니라 가볍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고 부러운 것 없이 잘 살게 하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현실로 꽃피울 수 있게 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우리 인민은 제곳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불보다 뜨겁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인민들의 호평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안겨줌으로써 인민들이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배부로 설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원산구두 공장에서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 재질과 연령심리적 특성은 물론 계절에 따르는 신발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 때 대한 문제, 모든 생산 공정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자동화 흐름선화하여 손노동을 완전히 없앨 때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새로운 선진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싸고들 때 대한 문제, 신발 형태 도안을 시대적 및 민족적 미감에 맞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창작할 때 대한 문제, 협동품을 비롯한 원료자재 보장에서 당의 국산화 방침을 실현할 때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원산구두 공장을 돌아보니 종업원들이 서유지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는 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안팎을 정성껏 관리해가고 있는 그들의 공장애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원산구두 공장 앞을 지나다가 예고 없이 돌렸는데 높이 울리고 있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깊이 관심하는 공장답게 말리말을 탄 기세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원산구두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탐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가까운 앞날에 우리의 것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내봉산 상표를 단 명제품 명상품들을 꽝꽝 생산하여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기어이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